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위하여, 소그룹 전도 행복 모임을 위하여, 행복 모임 구축차입니다. 교회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박무사님께는 또 주어진 교육이 교단 초대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준비가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성민 셀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아멘. 예수 그 이름에 치유가 있으며 아멘. 예수 그 이름에 행복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세계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주여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작은 생명교회와 온 세계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종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성령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베스트들 잘 섬겨서 잘 정착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도 나와 같이 평생 부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베스트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자원 생명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통로를 막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이 주변의 모든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명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마다 성령과 물과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구름대같이 하나님의 이곳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거짓이 판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남을 속일까, 주의 종들도 아버지 바로 서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을 1.1에게라도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오순절제단 내일부터 아버지 총회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총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임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나의 심판하시는 분, 나의 행위대로 아버지 심판한다는 것을 아버지 그들이 깨닫고 그 주님을 아버지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신의 살의 사용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총회에 아버지 총회장을 뽑고 임원을 뽑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합한 자들을 투표하여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고 뽑힌 자들은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보는 아버지 살아서 보시는 가운데 바로 아버지 교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늘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순절 교회 총회를 하며 또 종들이 아버지 운전하며 아버지 내일이면 다 그곳으로 집합을 합니다. 오가는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개하는 놀라운 축복받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창원 생명교회 아버지 유선 목사님과 김은경 사모님을 세우신 예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 비전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일 대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요즘에 김은경 사모님과 우리 소망세 리더 김은경 자매님 아버지 정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며 또 기도 훈련을 하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읽고 또 그것을 외울 때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원 생명교회 아버지 셀리더들을 세우신 나의 아버지 우리 조성수 부뜸 셀리더님 하나님이여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 로에나 셀리더님 또 김비경 세리자님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장원 생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피곤함에 있는 아버지 상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참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처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특별한 복으로 오준이, 상민이, 지혜, 미애, 승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온다라고 해도 모든 아버지 고은이에게도 주님 특별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걸 믿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행복 모임 구호 한번 같이 세 번 같이 한번 외치면서 오늘이 행복 모임 6주차입니다. 6주차다라는 말은 4주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행복 모임은 10주 동안만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 바로 지금 한 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번 주가 6주이기 때문에 이제 4주, 즉 딱 한 달 남았다 이 말이죠. 4주니까 행복 모임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행복 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 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 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갔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여 이웃의 관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현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의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텅 빈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만나 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밭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현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The scene of action. 보통 우리는 이 현장을 가리켜 영적 전쟁터라고도 부릅니다. The place, spiritual warfare. 영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온전히 다다르기 위하여 우리는 광야로도 나아갔었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John chapter 12, verse 17.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삶과 죽음의 아주 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놀라운 관계 회복을 체험한 뒤에 그들은 드디어 현장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아니 짧게는 토요일 어제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한 현장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전쟁의 현장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여 특별할 것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현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현장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을 지켜보면 뭐 경비 업무도 하시지만 재활용 처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복을 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또 퇴직금을 좀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고용도 안정되고 오래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 전체에서 경비비가 차지하는 게 채 1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에너지 비용, 뭐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는 60%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한 관리비 내리기, 그래서 나쁜 관리비라고 내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관리비를 줄이자, 착한 관리비 내리기를 하자. 조금도 해달 안 했지만 그런 경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다른 데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비가 우리가 어떤 막 돈 주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해놓으셔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해드리면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과 이제 고생하는 거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길 바라고 가정에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 선과인데 좀 많이 좀 먹어도 좀 쓸 수 있어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영적 전쟁터는 항상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강물이 갈려지고 나무가 쪼개지고 바위가 터지는 역사만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삶의 그 현장 정말 그 영적 전쟁터는 너무나 평범하여서 너무나 흔한 것만 같아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The scene of action, spiritual warfare, is not always rise again, more broken, more tombs, walked to on water, not always like that. It's very, very ordinary Christian life. But in there, we can make a story. 우리가 그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현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현장, 전혀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그 시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단의 악한 영도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We have to make a story in this ordinary life. 평범한 속에 만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아니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왜 세상이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가?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지 못할 때 세상은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만들어줄 수 없다면 왜 세상이 예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들의 삶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전쟁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특별함입니까? 평범한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special in ordinary life? Somebody, why have to believe Jesus? If you are very same others. Why unbeliever have to believe Jesus, have to meet Jesus? If you are very same others. You do not make special story in your ordinary life. Why others have to believe Jesus? 평범한 가운데 이야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진정한 영적 전쟁은 폭풍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죽어가는 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오늘 너무나 평범한 아침, 흔해 빠진 점심, 어제와 다를 것 없을 것 같은 저녁 시간, 그 속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와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와 공감하려면,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감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가서 부드럽게 인사하며 안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We have to say hello when you met others. This is the start of this story.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쉽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죄송합니다. I'm sorry.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뻔뻔합니까? 잘못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고마워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지요. 제가 유남철 부형님을 아주 높게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유남철 부형님을 보고 스마일 할아버지, 웃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파트에 인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저는 그만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들이 공감하려면 그들의 내가 먼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은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질게 대하며 함부로 대하며 외면하며 멸시하며 무시하다가 전도지 나눌 때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절대로 나는 믿지 않겠다. 왜 교회가 전도하고 왜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듣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며 섬기며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듣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장 속에 이야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관계의 회복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부끄러움을 삽니다. 이야기가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절로 건너갑니다. 오늘의 현장,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특별 헌금으로 25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만 원은 오직 도계동, 도계시장 주변에 있는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별해 놓은 헌금 25만 원입니다. 늘푸른 청년회와 우리 사랑여성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25만 원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25만 원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 숙제를 완성해서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완성해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1월부터 완성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숙제를 완성하십시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추워지는 1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If you want proclaimed Jesus, but others, they close ear, close eyes. First, you have to make story. 그 communicate with others. Then you can proclaim Jesus to others.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과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전해지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전도와는 또 다른 숙제를 드립니다. 그 숙제를 완성하십시오. 아이디어를 나누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현장 속에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이야기가 있으면 교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도지만 나누면 교회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관계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We met Jesus. Then we start the story.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므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Isaiah chapter 6 verse 12 and 13. 이사야 6장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가 사람을 먼 나라로 흩어져 이곳 땅이 온통 흐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자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룩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The holy seed shall be its stump. 그루터기. 무너진 것만 같고 안 되는 것만 같고 교회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보여도 여전히 그루터기는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봄이 되면 싹이 트는 그루터기.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허물과 죄와 잘못과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 그루터기의 신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가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선 봄이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봄을 부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나버린 것만 같은 그 생명력을 다시 되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이 나갈 때 여러분은 위대한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